도시맨에서 숨쉬는 거네. 네 안에 또 하나의 자신을 죽이는 것. 바쁜 삶 속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면서 오는 감각하게 쌓여왔던 데미지 네 맘이 나도 당당하기 전에 미리 우리는 네의 몸을 맡겨 Now I set a beat 정인 by the cure sound pure energy 터널 속에서 빠져나는 지하철 그 속도로 뛰는 음악이 닿는 곳 어디서는 눈부샷이나 비춰 내 기분을 업해주는 삶이라는 기적 아이폰에서 이어폰으로 흐르는 내가 좋아하는 랩을 백번 재래핑 차가차가 내린 빛질기게 흐름은 내 맘을 더욱 시원히 적셔 이 기분을 언제까지나 느끼게 Hey Joe Overclass Beat으로 흔들리는 정도차 리듬을 이상한 건 못할 거라는 건 없어 내 맘에 새겨지는 가사의 이미지들 하나하나 온몸에 자극해 푸른 하늘에 닿을 것 같아 이대로 온 세계로 흘러가고 싶어 구름처럼 내 맘을 알면 나처럼 고개를 끄뜨겨 수많은 생각들이 날 지치게 해 답답하대도 모두 다 펼쳐내리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 끝내는 타오르리 내 식어버린 맘속 어딘가 애정을 찾아 다시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yeah Turn it louder 구막을 울리는 베이스라인과 드럼을 따라와 네 빌어먹을 현실 감각 따위는 집어치고 그냥 정신 나간 듯 뛰고 흔들어봐 show me what you got my oh 내일이 없는 나 이 순간에 패팅했어 전부 다 I love this game 난 거칠게 리듬 트럭을 몰아 하늘로 던지네 Keep driving 쉴 틈 없이 달리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의 stylist 그게 바로 나 The QUI E-T-T The Rap Superstar 그 누가 시기해도 어쩐다지 난 굳이 원하지 않지만 운명같이 승리는 나를 원해 So I go all on and drive 계속해서 트럭을 모으네 수많은 생각들이 날 지치게 해 답답하대도 모두 다 펼쳐내리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 끝내는 타오르리 내 식어버린 맘속 어딘가 열정을 찾아 다시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yeah 누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우린 서로의 이름조차 몰랐지만 지금을 밤하게 낳는 모든 일들 일분 일초 남김없이다 우리 어제의 시름을 지워주는 지우개 추운 예감을 더 씻으네 마음 줄여도 돼 볼륨을 더 키우게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란다 맘속 바람이 이루어진 밤 밤바람은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아 이 사람의 몸은 거의 털담요보다 야스하고 부드럽게 포개지는 느낌 변해 몹시 오래전부터 찾아헤매온 유식 같은 친구 너와 나의 만남은 길고긴 내 싸움에 쏟아지는 차가운 눈길도 가볍게 털어내줄 용기를 주네 함께 이겨낼 내일 맞이하자 기쁘게 수많은 생각들이 날 지치게 해 답답하대도 모두 다 펼쳐내리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 끝내는 타오르리 내 식어버린 맘속 어딘가 애정을 찾아 다시 I'm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, driving yeah. 이렇게 나 네 곁으로 다가가 내 맘을 숨김없이 털어놔라 바라봐 내 큐와 정인 내 와비소는 언제나 보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향해서 변해가 너의 삶이 또 네 마음과 같은 변화를 주고 싶어 네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란 게임 속에서 너를 찾을 수 있게 끝없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